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세계 창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만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최초의 철학자들에 관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단스럽게 제가 구약 성서에서 세계 창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적 사유에 있어서도 생각해봐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구약 성서가 창세기 구약 성서라고 해봐야 구약 성서 전체를 들여다볼 그런 생각은 별로 없고 구약 성서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 이 두 개의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로는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하고 이렇게 되어있는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되어있으니까 창세기 1장에도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창세기 2장에도 창조에 관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텍스트의 순서에 따라 창세기 1장이 먼저 쓰여지고 2장이 나중에 얘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성서 창세기라고 하는 것도 한 사람이 날 잡아가지고 그냥 진짜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개통해서 온 문헌들이 편집되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버전의 창조 이야기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게 구약성서 1장, 2장인데 이게 고대 사회에서의 우주론, 즉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잘 집약되어 있어요. 그 두 개가. 그러니까 이 책, 저 책 다 들여다볼 것 없이 창세기 1장, 2절만, 창세기 1장하고 2장만 보면 기본적인 포맷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아, 무슨 목사님 말씀 같습니다. 나도 한번 세워봐야겠어요. 그런 종교를. 머리카락을 긴 사람만 신도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우선 한 덩어리인데 이게 7일 동안에 벌어진 일이 나와요. 첫째 날은 뭘 하고 둘째 날은 뭐 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 날에 이제 사람을 만든 창조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내시고 이렇게 끝나요. 성서 구절 그대로 이용하면 하나님은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뭘 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없고 그냥 카오스가 있고 그냥 혼돈이 있고 그 혼돈에다가 바로 코스모스 질서를 부여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등장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그냥 하느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신이에요. 신. 2장 4절부터는 하느님의 이름이 나와. 야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이렇게 나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창조주의 이름이 나오죠. 당군신화에 보면 하느님 이름이 뭐예요? 당군신화 하느님 이름. 한인, 그죠? 이름이 있잖아. 1장 1절에 이름 없는데 2장 4절부터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한인이 있고. 이 이름이 나온다는 것. 이게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 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온 얘기가 먼저 쓰여진 거라는 게 더 오래된 얘기들. 그거는 구약성서만이 아니라 다른 어디에서나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2장 7절에 특히 보면은 야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야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지고 코에 숨기를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요 말이 중요한데 지금 야훼 하느님이 그냥 가만히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데 그냥 가만히 맨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장일절에서 그냥 있어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재료가 있어요. 재료. 진흙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입김을 불어넣는다. 이게 영혼을 불어넣는다. 그 말이죠. 입김을 불어넣는다는. 그러니까 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4절부터 2장 7절 여기 이게 2장 7절인데 특히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무엇인가로부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의미에서의 없음, 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구약성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신화에서나 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스토리예요. 김태희 학생, 이 고기 아니에요? 나를 지금 기롱하는 건가? 머리도 이상하게 막 아줌마처럼 하고 와가지고. 왜 그러나? 늦게 와서 이리 와. 안 돼. 이리 와야 돼. 어머니가, 이게, 난, 태희 학생 어머니가 나한테 저기, 이렇게 속삭이시는 소리가 들려. 태희가 뒤에서 짱 박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는. 짱 박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지? 오늘 머리를 막 이렇게 이상하게. 어디 촬영 다녀왔어? 머리도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나 이상하게 아줌마 같은, 김태인데 아줌마 같이 생겨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이게 아시지? 내가 선생님이 각별히 갈구신다는 거 알고 계시지? 너 집에 와서 말씀드렸지?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렇게 안 하신든가? 그러면.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번 돈으로 지금 이거 듣는 거 아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돈 아까운 줄 몰라. 이게 얼마나 이게 장난 아니야. 학생들이 왜 대학에서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는 줄 알아? 지가 돈을 안 내니까 그런 거야. 지가 돈을 안 내니까. 휴대폰 값을 얼마나 책임지면 남의 알 뺏기 바쁜데 이놈들이. 지가 돈 내봐. 땡땡이 안 쳐. 고등학생들도 막 이렇게 모두 다 학비 자기가 벌어서 다니라 그러면 학교 와가지고 그냥 뭐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게 아니라 눈에서 핏물 떨어지도록 이렇게 볼 거라. 지 돈 내갖고 학교 다니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신화적인 어떤 그런 얘기는 이제 완전한 의미에서의 무에서 뭔가를 창조한다고 하는 이 스토리 있잖아요. 요거는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얘기가 이게 말하자면 기독교 이전에 유대교 있잖아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고 그것이 서양이 됐건 동양이 됐건 고대 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약간의 그 본류를 벗어난 그런 얘기다. 본류를 벗어난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원칙입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허무주의 할 때 니힐리즘 그러잖아요. 이 니힐이라고 하는 말이 히라보로 나띵이란 말입니다. 근데 니힐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nothing comes from 영어가 안 되네.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 옮기면. 그러니까 X가 뭐뭐로 붙으니까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란 있을 수 없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닐, X 닐로가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당구신화를 들여다봐도 하느님이 환인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이렇게 뭐 만들어도 이렇게 자기가 기존에 뭔가 재료가 있잖아요. 그죠? 무로부터 뭔가를 창조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something으로부터 something comes from something이에요. 뭔가로부터 뭐가 나온다. 이렇게 되니까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따지질 않아요. 이 세상이 애초에 어떻게 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통의 철학자들은 그런데 이 유대교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그러니까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대교의 그 창조 신화 그것으로부터 나온 그것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점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뭐가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게 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본질적으로는 신의 의지가 개입되고 신의 액티버티 활동이 개입되지 않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상한 스탑 보려고 그러는데 감 걸리셨어? 왜 그러세요? 마스터의 연단처럼 그거 패션이 아니라 그냥 반복입니다. 예습 반복. 무로부터 뭐가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무로부터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를 빼버리면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무의미한 거라. 현실 세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현실 세계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니힐리즘이에요. 이게 허무주의. 얘가 되시죠. 기독교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생각, 기독교 사상이 니힐리즘이 깔리는 게 무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무로부터. 인간은, 다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니힐이 있어. 니힐밖에 없어. 니힐은 있다는 말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미래에다가 뭐요? 신의 의지와 활동, 그리고 신의 의지에 따른 활동, 의지에 따른 활동과 신의 계획, 그렇죠? 이게 신의 의지의 측면하고 신의 이제 지성의 측면이 있겠죠. 요 두 개가 미래에 덧붙여졌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신의 의지에 따른 활동과 신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남는 거 뭐예요? 상수적으로 남는 게 니일이잖아요. 니일이라는 건 남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은 이거는 철저한 의미에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왜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뭔가 썸띵으로부터 썸띵이 나왔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왜 만들어졌을까? 이걸 물을 수 있잖아요. 그치? something에서 something이 나왔을 때에만 왜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걸 물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썸띵에서 nothing이 아니라 썸띵에서 썸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 썸띵에서 썸띵이 나오는 과정에 요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얘 요 화살표 있죠? 요 화살표. 요 화살표는 X가 Y가 되었다 그러면 X가 Y로 변화한 거죠. 그렇죠? 새로 만들어졌던 어쨌든 그 창조가 되었건 간에 변화잖아요. 변화한 거잖아. 그렇지? 김태희 학생 그래 안 그래? 엄마 딸이잖아.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로부터 뭔가가 돼서 김태희 학생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한 거지. 엄마 아빠의 뭔가가 변화가 되어서 김태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변화된 거라. 체인지 변화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넓은 의미에서 이게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이걸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 개념을 머릿속에 두셔야 돼. 이게 히랍 철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히랍 철학뿐만 아니라 이제 철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 아주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누구 뒤집 자식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다 이런 데서 나온 문제예요. 네? 저 자식이 뒤집 자식이야. 너 어디 가서 나쁜 짓 하지 마라. 부모 용맹인다. 네? 왜? 우리가 원인을 부모라고 따지자. 원인 부모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이만한 성품을 줬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결과물이 여기 있는데 Y라고 하는 결과물이 있는데 이 Y라고 하는 결과물이 X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우선 이 X는 Y의 원인이 되고 그렇죠? Y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Y로 가는 과정은 운동이니까 운동할 때는 운동 방식이 있지 않겠어요?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원인을 따져 묻는 것하고 원인을 따져 묻는 것하고 그 원인으로부터 결과로 가는 과정의 작동 방식이 있지 않겠어요? 요 두 가지는 둘 다 썸띵이어야 가능하잖아. 그죠? 그리고 그것을 따져 묻는 것은 합리적으로 따져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 여기서는 신의 의지하고 신의 계획이 있어야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뭔가 나왔어요. 그럼 거기는 합리적으로 따져 물을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죠. 원인이 뭔지, 원인은 신의 의지와 결과밖에, 의지와 계획밖에 없어. 그렇죠? 프로세스도 신에게 달려있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갔는지도 신마음이야. 신만이 아신다. 그러니까 오로지 신만이 아는 이유인 거. 그래서 이거는 신앙고백. 이게 신앙.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이게 철학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철학적인 그리고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진 이야기와 철저한 의미에서의 절대적인 의지와 절대적인 계획을 가진 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텍스트예요. 굉장히 이게 재밌는 이 텍스트가 재밌는 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엽기라. 네? 엽기라. 엽기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아주 좀 전율이 오싹한 아니 그래 내가 너무 오바나. 좀 짜증난다. 아 이렇게 좀 더 멋진 말 없을까? 전율이 오싹하는 아니고 그렇다 해서 뭐 이렇게 재미있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어떤 표현을 쓰면 좋겠어요? 뽀뽀로 오스단 얘기 좀 해볼게요. 어떤 표현을 쓰면 좋겠어요? 단원들이 그런 발상들 되게 원발하는 사람이다 지금. 아 얼굴만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부담스럽습니다 막 신발하고 막 청침하고 막 이렇게 다 원발은 세가지고 강의할 때 그리고 아 여자 선생님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데 15주 동안 헤어스타일 바꾸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보여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안 된다. 지난번에도 동국대학교 지난주 목요일날 저 글쓰기 대학원생들 글쓰기 강좌를 했더니 아 분명히 지난주에 본 사람 같은데 헤어스타일 바뀌었고 파마로 완전 바글바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6주밖에 안 되는데 그 스타일을 못 참고 헤어스타일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스타일 바꾸는 거죠. 어쨌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이 텍스트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점에서 신의 의지와 신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완전히 쫙 빠져나가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죠? 니일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게 바로 아주 역설적으로 그 신 중심의 세계관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아주 독특한 사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독특한 사유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 두 가지 방식을 잘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지금 제가 강의 오늘 텍스트 들어가기 전에 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한 거 있죠. 끊임없이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서양 철학 서양 문명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합리주의적인 헬레니즘 문명하고 이건 헬레니즘 문명이에요. 헬레니즘 문명의 기본 특색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닐엑스 닐로라고 말하면 됩니다.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세계를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그 틀 닐엑스 닐로다. 뭔가 썸띵으로부터 썸띵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겠다. 그게 바로 헬레니즘적 사회방식의 기본 틀이에요. 그것과 서양 문명은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 기독교의 연원이 되는 헤브라이 문명, 히브리 문명. 이 두 개가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서양 문명이. 근데 지금 서로 결합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이렇게 발광인 거. 이제, 서양님. 무슨 말이냐. 헤브라이 문명에 조금 거칠게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헤브라이 문명이 강한 힘을 가릴 때는 거의 니힐리즘 문인 거예요. 막가파.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는 그런 중세시대 같은 거예요. 중세 천년이 된다. 지금 서기 2000년 무렵에 우리는 새로운 천년이 온다고 난리를 죽이고 했습니다만은 서양에서 서기 1000년 무렵에는 사람들이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곧 종말이 올 거라고. 하느님이 만든 이 세계인데 하느님이 종말을 줄 거라고 했으니까 모두 다 방구석에 처박혀서 기도만 했어요. 곧 세상이 망할 텐데. 도저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이제 근대 이후에 중세 시대를 극복하고 이른바 르네상스 시대가 뭐라고 그러죠? 르네상스 시대가 고대 문명의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고대 문명을 부활시키면은 뭔가 고상한 게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리스 철학은 애시당초에 이런 것들을 갖다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우리가 똑바로 사는 것, 도덕적으로 올바로 사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철학이에요. 즉, 썬팅에서 썬팅이 나온다. 즉, 사물에서 사물이 나온다 하는 이 메커니즘 있죠. 그것만 철저하게 밝혀내면 끝나는 거예요, 사유가. 이렇게 밝혀서 네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도덕철학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의미에서 실증과학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문명을 갖다 회복한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인간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자님 말씀을 공자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드디어 우리도 도덕적인 인간이 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우리는 고대 우리에게 있어서 고대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서구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대라는 건 그런 도덕적으로 위대한 이상을 그런 내놓는 세계가 아니에요. 썬팅에서 썬팅으로 나아가는 메커니즘만 치밀하게 밝혀내면 그것으로서 학문의 임무는 끝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된 거예요. 근대 와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고대 그리스의 사유정신이 철학정신이 부활되면서 근대에 와가지고 실증과학이 발전한 거예요. 그게 고대 그리스하고 근대 실증과학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이 맨놈이 죽을지언정 원자폭탄을 갖다 만들어 보고야 말겠다는 태도 있잖아요. 이거. 네? 이게 도덕적인 가책은 일단 그건 내 마음에 접어두고 그냥 사물에 대한 끝없는 궁금함과 호기심과 탐구욕 이것이 말하자면 썸띵에서 썸띵으로 나아가는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하는 고대 그리스의 정신인 거예요. 이걸 딱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정신이 서구 문명을 갖다 이렇게 한때는 이것이 지배적이고 한때는 이것이 지배적이면서 서로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사람이 종교적인 지배를 철폐했다 해도 중세 시대가 1000년이나 계속 쓰였고 1000년 동안이나 계속된 생활 속에서 사람들 마음 속에 신에 대한 복종과 어떤 도덕 종교적인 어떤 굴복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대몽주의 시대 이후를 거쳐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자꾸 귀신으로 치부되고 이렇게 떠밀려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겠죠. 미친놈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게 미친놈이 많이 생긴 거예요. 19세기 말에 프로이트 같은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정신병 치료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동아시아보다도 미친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사람이 저변에 놓여있는 그 알 수 없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런 힘의 지배를 사람 봤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서는 고도로 합리적인 것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이 하루 왼쪽에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의 세계거든요.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계속 서로 다른 종류의 인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미친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에 미친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살인자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걸 또 뭐 인격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그리고 사회에서 칭송받는 어떤 가치관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 많이 벌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괴롭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돌봐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에서 어떤 근데 여자들도 다 떠나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게 옛날에 저 서양에서도 AD 200년에도 그런 살인자가 있었고 조선시대 때도 1600년도 있었을 것 같죠. 전혀 없습니다. 범죄 그 학의 기록에 따르면요. 그런 종류의 역비적인 살인사건은요. 1800년 중반 이후에 나와요. 콜린 윌슨 아세요? 아웃사이드라는 책 쓴. 콜린 윌슨 잔혹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잔혹한 살인사건만 모아놓은 책인데요. 거기 보면 180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난 그런 역기적인 살인사건. 사회가 만들어내는 살인. 그게. 근데 한국 사회도 그러니까 그런 역기적인 살인사건들이 등장했다. 그건 뭐냐면 한국 사회도 서구적인 그런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어떤 이중 인격성 있죠. 그것을 가진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가 무르익었다 이런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이거 굉장히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걸 하잖아요. 동시에 두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사람 마음속에. 근데 그 거리가 너무 커버리고 사회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 고통스럽겠죠.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은 서양 근대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신경증입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 철학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합리주의 철학이다 이렇게만 말하니까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것인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리얼로 62페이지를 펴세요. 최초의 그리스 철학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 철학자. 62페이지부터 지금 69페이지까지 여기는 지금 최초의 그리스 철학자라고 하는 소제목을 달고 있는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질문이 그거예요. 첫 번째, 최초의 서양 철학자는 누구일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너한테 물어봤는데 너도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니? 로버트, 어? 처음은 좋아. 그죠? 근데 최초의 서양 철학자는 누구일까? 김태희 학생 누구일까? 이게 그냥 맞춰. 이게 정답 없어.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응? 어? 몰라? 이렇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이지 말고. 얘기해봐. 그냥 철학자 이름 아는 대로 한번 말해봐요. 공자님? 서양 철학자 아닙니다. 이 명칭은 그러니까 철학자라는 명칭을 누구에게 붙일 수 있겠는가 그 말인데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철학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데 따라서 그것에 합당한 철학자도 달라지겠죠.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철학에 대한 철학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게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철학 개념을 일단 거론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종류의 철학 개념을 거론한 뒤에 그것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거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6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탈레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물이 물로서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에 다른 많은 사상가들과 더불어 세계가 물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물이라는 물리학 이론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탈레스는 자연의 모든 것을 신과 여신 및 다른 정령들과 연관시켜 설명했던 신화전통과 결별하고서 우리가 자연주의적 조망이라 부를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자연주의적 조망, 자연주의적 조망이라는 말 거기다가 이 책을 빌리셨어 이거 사실 여기다 좀 동그라미 1번을 빌리거라면 그렇게 못하니까 동그라미 자연주의적 조망 거기다 동그라미 1번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연주의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세계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이라는 거. 즉 세계는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니까 탈레스는 뭐 여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신화적인 걸 얘기하지 않고 물 아닐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물이 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뭐 물이 없으면 세계가 안 되는 물이 필수적인 것이고 그래도 물 플러스 something 이렇게 얘기했는지 어쨌든 간에 자연적인 뭔가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자연주의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뒤에 나오는 탈레스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낙시만드로스, 지수학통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죄다? 우리는 자연주의적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게 봐서 철학은 세계의 근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려는 학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계의 근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탈레스처럼 물이라든가 이런 물질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자연주의적인 설명 방식이라고 그러고 뭐 헤겔이나 이런 사람 절대적 정신 이런 건 이제 관념론적 설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의 근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철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올바로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실천적 지혜를 제공하는 것도 이제 철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게 아니라 다른 학문에 기본 원리를 검토하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3번의 경우에는 아직 고대 사람들은 이거 다른 학문이라고 나는 철학자 너는 물리학자 이런 의식이 없던 때죠. 그러니까 요거는 근대 이후에나 나오는 거고 크게 보면 세계의 근원에 대한 설명과 실천적 지혜를 제공하려는 것 이것이 이제 철학의 과제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탈레스는 세계의 근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자연주의적인 조망을 내놓은 최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은 세계의 근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려는 학문 이렇게 말한다면 탈레스를 최초의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세계의 근원에 대한 설명 그것도 물이라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왜 중요하냐 지난번에 소크라테스 이전과 소크라테스 이후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철학을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소크라테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너의 영혼을 돌봐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적 지혜를 제공하려는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열어 젖힌 사람이 소크라테스이기 때문에 2번 실천적 지혜에 관련된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중요한 사람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어쨌든 1번 이게 지금 철학사 책을 보면은 탈레스는 물, 만물은 물이다 이렇게 말한 걸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사람들. 근데 그걸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이 됐건 뭐 빵은 빵은 아니구나 빵은 자연물이 아니면 물 말고 돌이 됐건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탈레스가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오죠. 아이 진짜 다음 중 탈레스가 규정한 것은 아니고서 물, 돌, 뭐 그다음에 뭐지 풀 또 한 글자로 된 자연물이 뭐 있나? 예? 예? 술? 자연물은 자연물이 예? 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중 탈레스가 주장한 이게 또 아르케라 그러죠. 아르케 원질은 무엇인가? 그러면 물, 돌, 술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외워야 되는데 그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거 안 외운다고 해서 뭐 우리가 철학에 대한 이해 확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자연주의적인 조망을 내보였다. 자연물로서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해요. 자연의 어떤 것. 그 다음에 63페이지 두 번째 문단 거기 보면 철학이란 것이 예를 들어 인간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우주의 어디에 적합한 존재이며 우리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면 철학은 분명히 탈레스의 시대보다 몇 세기나 앞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탈레스보다 앞서 시작되었다는 건 뭐냐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사물을 여기 세계에 대한 세계의 근원에 대한 설명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인간이 무엇이고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학적 조망을 내세우려는 철학. 2번 인간학적 조망. 이거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최초의 철학자가 이 부분에 이 분야에 관한 하는 그죠? 책을 하나 사갖고 두 연인이 이렇게 보면서 여자가 필기하고 그거는 남자가 들여서 사고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안 사줄 때문에 좋은 태도예요. 책도 안 샀는데 필기도 안 하면 뭐라고 썼어요? 제대로 썼나요? 인간을 썼지만 한 분 못 말려 목소리가 좋은데 맞습니다. 인간학적 조망 또는 우주론적 조망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철학이 딱히 종교적인 것과 그렇게 구별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 철학이란 것이 자연과학의 모델을 통해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또한 신정령들에 의존하지 않고서 세계를 설명하는 시도라면 이 경우에도 최초의 철학자는 탈레스가 아니다. 자, 이걸 왜 느닷없이 탈레스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냐면요. 자, 탈레스는 자연주의적 조망을 내세운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 설명을 한 건 아니죠. 그냥 물이 있네 그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로부터 그렇죠. 자, 닐에서 닐로 생각해보세요. 물이라고 하는 something이 있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something으로부터 지금 우리 인간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물이 어떻게 변형되어서 무슨 원리가 작동해서 우리 인간이 되었는가 이걸 설명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까지 못했다 이 얘기.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근원은 이제 여기 나오는 아주 넓은 의미에서 세계의 근원에 대한 설명과 실천적 지혜 또는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여기 지금 이거는 자연과학 모형 설명 모형 이게 자연과학적 설명 모형 자연과학적인 또는 체계적인 설명 모형을 내놓는 사람 이 사람을 또한 최초의 철학자로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체계적인 사유로서의 철학을 염두에 둘 때 사용할 수 있는 얘기겠죠.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넘겨보면 다섯 번째 줄에 그러나 많은 현대의 철학자들은 철학에 대해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철학은 실제의 본성에 관한 논증과 깊은 사고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초의 철학자라는 타이틀은 파르메니데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여기는요. 지금 바로 안에 들어있는 말 형이상학이라 불리는 철학적 기획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지금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니까 그때 파르메니데스의 구체적인 학설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는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썸띵으로부터 이 수많은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느냐? 실제의 본성에 관한 논증과 깊은 사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자기 혼자 머릿속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을 해보는 거예요. 사유를 해보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아 파르메니데스 주장이 이거예요. 세상에는 있는 것만 있다. 없는 건 없다. 그러면 바로 임마. 근데 왜 파르메니데스가 철학자가 됐냐? 처음으로 말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처음으로 말했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죠. 우리가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그 파르메니데스는 추상적인 사유, 자연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추상적인 사유를 통해서 세계를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추상적 사유를 통해서 세계를 설명하려는 어떤 시도 이런 걸 형이상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유를 통해서 세계를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최초의 철학자라고 불린다. 철학을 가령 추상적인 사유를 통해서 세계를 설명하려는 것 이것을 철학이라 한다면 바로 파르메니데스가 최초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네 번째 형이상학으로서의 철학. 네 번째가 이제 형이상학으로서의 철학. 그럼 다시 처음에는 세계에 대한 자연주의적인 조망으로서의 철학,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근원에 대해서 자연주의적으로 합리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주의적 조망으로서의 철학.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요? 아까 필기 열심히 하신 뭐라고? 인간 아, 지금 넘어가요. 질문이 오면 네, 말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학적 조망으로서의 철학, 그렇죠? 두 번째가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겠죠. 우주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령 파스칼의 팡세 물 엄청 좋네. 물 뱉어져 죽겠다.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 파스칼의 팡세 읽어봤어? 소문은 들어봤어?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문장 하나 말해봐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이야? 너는 아니고? 너만? 인간은지. 나는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붙어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그 다음 문장은 뭔가? 그러니까 그게 이게 엘리베이터에서 배운 철학이 이게 문제라.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남자들은 스트레스가 더 심합니다. 화장실 가면 또 그 앞에 붙어있어요. 남성용 변기에. 네? 정말 아니 이제 드디어 그런 명언집이 너무나 많이 인용된 모양이에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경상북도 봉화에 그 봉화에서 그 선생님들이 독서 클럽을 하신대요. 그래서 $5 글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4시에 거기 도착해가지고 저녁 먹고 9시 반에 출발해서 왔는데 그 가는 길에 휴게소를 들렀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흔히 많이 인용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무엘 존슨, 조지 버나드 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드디어 데리다 해결도 나왔더라고. 해결도 보니까 저는 그 가면요 남자 휴게소 화장실 가면요 휴게소 화장실 앞에 이렇게 붙어있는 명언 있잖아요. 금주의 명언 이걸 이렇게 유심히 다 보거든요. 이렇게 어떤 놈이 요즘에 그 화장실 명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저씨들이 어떤 분들까지 오셨나. 현대 철학자들까지도 나타났어요. 근데 아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파스칼은 이제 은퇴한 것 같아. 화장실 업계에서. 상처 안 보여요. 상처 안 보여요. 은퇴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당황스러운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그 다음 스토리, 그 다음 다른 문장이 뭐예요? 성문 종합용 가지고 대학 입시 공부 안 했어요? 거기 나오는데. 입시계약문제 1에 나와. 왼쪽 페이지 위에 나와. 그 다음 뭡니까? 갈대를 엮어서. 아유, 이제 엮어보시죠. 예, 네, 맞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이거,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는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한 방울의 물만으로도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우주보다도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멸망해가는 순간에도 자기가 멸망해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스칼이 그죠? 이게 뭐냐? 인간학적 조만. 우주 속에서 인간을 얘기하는 거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아주 여러 번 나오는 거란 말이야.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다 덧없는 미망의 세계고 다 헛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윤회 전생에서 이것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이것에 집착은 이런 세계에 집착하면 안 되고 이런 윤회 전생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우주의 그 거대한 위치를 알아서 해탈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이것도 인간에 대한 인간학적 조망이죠. 그죠? 우주 속에서 인간의 위치.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도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얘기의 범위가 너무 커서 논증이 안 되죠. 증거가 없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헛거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헛거니까 죽여도 되나요? 부처님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면 딱히 그래서는 안 되고 이게 증거가 없단 말이죠. 합리적으로 앞뒤가 논증이 안 맞아.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세 번째 철학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과학적, 자연부, 체계적 설명 모형으로서 설명을 만들어내는 학문으로서의 철학. 그렇죠? 체계적 설명 모형을 만들어내는 학문으로서의 철학. 요 세 번째 모형에 의존을 하겠죠. 그래놓고 이제 딱 네 번째 이제 파르메니데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철학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추상적인 사유를 계속해 나가서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모순이고 아니고 이런 걸 따져 묻는 학문이다. 이렇게 해서 형이상으로서의 철학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최초의 철학자들은 분명히 알아줄 수 있겠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종류의 철학 개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철학자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막 철학자 난 누가 좋아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하면은 결국엔 그 종류의 철학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종류의 전혀 화해가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전혀 화해되지 않는 종류의 철학들이 많이 있어. 그런 것들을 풍부하게 읽어보는 것. 이것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죠. 동시에 왜 이 네 가지 종류의 철학이 있느냐? 우리 인간은 그만큼 네 가지 종류의 철학이 다 필요해.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게. 체계적인 설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없는 게 있어요. 아, 그 있잖아. 말은 안 되지만 그런 거 있잖아. 끝없이 그 설명을 해보려 하지만 결국에는 우주에서의 인간의 위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직관적으로 깨닫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덧없어져가지고 말이죠. 인생이 이제부터 나도 머리 길러낸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체계적인 설명을 안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래서 아니야 인생이 이게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여러가지 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차원 특정 부위를 집어내서 강조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강조했을 뿐이기 때문에 철학의 개념도 네 가지가 있다고 해서 나는 이것이 마음에 든다 해서 이 철학. 파스칼이 난 좋아. 우주로 인간학적 조망이 있어. 좋아. 파스칼만 백날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 되겠어요? 쓸데없는 사람 돼요. 뜬구름 잡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맨날 막 갈대나 엮고 있고. 인형 눈 붙여서 먹고 살게 돼요. 어? 체계적인 설명도 좀 해야지. 가끔은 그렇지 않겠어요? 자연주의적인 설명 모형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체계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근데 맨날 자연주의적인 것만 따지면 어떡하겠어요. 애가 눈에 뵈는 게 신상품밖에 없지 않겠어요? 가끔은 추상적인 사유도 해줘야 인간이 품위가 있고 향기가 나고 깊이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냥 무슨 얘기만 하면 그거 얼마예요? 이런 것만 물어보는 애들하고 살 수 있겠어요? 제가 저 살면서 제일 그 황당한 경우가 어떤 거냐면 저는 아예 어디서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제가 미리 말합니다. 강사료는 얼마입니다 하고 제가 미리 말을 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강사료 얼마 드릴게요 그러면 사실 많이 주면 나도 좋죠. 근데 딱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스 했어. 그리고 조금 한 일주 정도 있다가 자기가 처음에 너무 많이 부른 것 같아? 그래갖고, 저 깎는 게 리즈너블 하지 않겠어요? 리즈너블이란 말 또 그런 데 써버리려고 했어. 리즈너블을 막 어떻게. 김태희 학생 리즈너블이 무슨 뜻이야? 이걸 알면 여기 있겠냐? 그러지 말고. 이유 있는, 그치? 네. 이유 있는. 근데 좀 깎으면 안 되겠어요? 하고 그렇게 해놓고 이메일로. 그게 좀 리즈너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리즈너블해? 이유가 없이 왜 깎고? 실제로 그런 이메일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추상사회를 한 거야. 아 멋져 철학. 딱 돌아서니까 이제 원래 자기의 버전으로 돌아왔어. 자연주의적 설명으로 돌아왔어. 화해가 안 되거든요. 추상적 사회적 자연주의 설명 모형은 그죠? 와버렸어. 이게 이제 내가 미쳤는가 없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 대놓고 이제 뭔가 멋지게 그 말하자면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리즈너블을 쓴 거야. 근데 그 단어를 듣은 내가 그 속을 모를 줄 알고 그래서 그러면 리즈니 무엇인지요? 리즈너블 말꼬리 잡을 죽는데 뭐 그런 거. 그래봤자 그 사람 사용한 머릿속에서 굴러다니는 단어가 500개 이상 되지도 않는 사람인데 자연주의적 설명 모형은요 이 저기 뭐야 주기율표의 원소가 몇 개예요? 요새 몇 개까지 발견됐습니까? 200개 안 되죠? 자연주의적 설명 모형은요 200개 이하로 끝나요. 그죠? 원소로 최후의 원소로 가잖아요. 소립자로 가고 중성자 전자 200개 이하로 끝나요. 자연주의적 설명 물론 200개 이하로 끝나기 때문에 단순하고 명쾌하고 언제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200개 이하의 원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 인생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근데 200개라도 되면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개야. 설명 원소가 한 개. 설명 돈. 그러니까 그 돈을 깎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이제 온갖 난 리즈너블이라는 단어를 쓴 거겠죠.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 제가 이메일 출력에다 보여드릴게요. 온갖 걸 다 봅니다. 그리고 그 설명 모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네 가지 철학의 네 가지 개념 있잖아. 이걸 다 고려하셔야 돼. 그래야 사람을 만났을 때도 아, 저놈은 자연주의적인 모형을 써야 돼요. 저 사람한테 추상적 사유 모형이다. 어? 형이상학 모형이다. 저 사람은 체계적 설명 모형이다. 저 사람은 완전 인간적으로 조져야겠다. 이렇게 하는 다양한 방식을 아예 처음부터 저는 형편이 안 되니 그냥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인간학적으로 저도 해요. 근데 처음부터 지가 300 해놓고 말이야. 어? 나중에는 200, 300 니즈를 계속 다니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근데 계속해서 안 되면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하냐면 애드워크를 하거든요. 애드워크라고 해요. 임기응변이라고 그래요. 이게 라틴어로 임기응변. 임기응변을 하는데 이런 임기응변 안 하고 사는 게 인생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저기 추상적 사유로서의 형이상학. 즉 그러니까 이게 파르메니데스에 오면은 가장 좁은 범위의 철학이 되겠죠, 이게. 가장 좁은 범위의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보면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라고 나오는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가 찾는 것이 심오한 모호함이라면 최초의 철학자라는 명칭은 파르메니데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상가인 헤라클레이토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딱히 어떤 특정한 철학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헤라클레이토스도 굉장히 추상적인 사유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만물은 불변이다. 거기 파르메니데스와 동시대에 살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파르메니데스는 변하는 게 없어요.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으니까. 있으면서 없음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물은 불변이야. 근데 헤라클레토스는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다예요. 이 역시 추상적인 사유죠. 그래서 헤라클레토스하고 파르메니데스 둘 다 추상적 사유의 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 사유 모형을. 그 다음에 66페이지를 보면은,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피타고라스가, 보면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최초의 그리스 철학자라는 명칭을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친숙한 인물에게 부여한다면, 그럼 바로 피타고라스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피타고라스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론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할 일까지를 다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콩 먹으면 안 돼. 뭐 여기까지. 네. 아주 멋진 제가 정말로 추구 해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야망은 가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태희 될 것 같으냐? 어? 이 삼촌이 될 것 같아? 핵도 없다 이놈아 이런 분위기야. 아, 미안해 미안해. 마음에 부담 주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주론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하늘까지. 거기 보세요. 그 다음 문단. 피타고라스는 우선 철학자였다. 이 매혹적인 철학자는 우주와 음악의 본성에 관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렇게 돼 있죠. 우주의 본성 먼저. 두 번째.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힙합이라든가 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음악은 하르모니아, 하모니, 그죠? 조화. 그러니까 우주의 섬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 띵까띵까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주와 음악의 본성이라는 건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혼의 본성과 잘 사는 법에 대한 뭐 별난 이론이야. 그냥 이론이지. 로봇도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이론, 별난 지우세요. 내가 안 지우세요. 빛의 균이었어 나는. 짜고 지웠어요. 영혼의 본성과 잘 사는 법에 대한 이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우주론하고 인간학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려면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주는 어떻게 굴러가는가? 그것을 굴러가는 걸 아는 것이 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7페이지에 맨 위에 줄부터 보면 그의 기하학 연구는 세계와 우주에 대한 웅대한 견해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수학이 만물의 기본적인 질서를 규정한다. 만물은 수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수학이야말로 우주를 이해하는 열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뭐, 로그 함수도 해야 되고, 뭐, 공통수학의 정석 다 사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음악이 우주의 선율이듯이, 이 수학 역시 우주의 운행 원리에 관한 학문인 거예요. 아주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매스매틱스 그러면 오늘날 수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매스매틱스가 마테마티코이라고 하는, 이 마테마티코이는 수학자라는 거야. 마테마티코이. 그러니까 이 매스매틱스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생각한다, 사생한다 그런 말이에요. 수학이 아니라. 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를 이해하는 열쇠로 보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제가 생각에는 이제 하나의 피타고라스를 갖다가 어떤 종류의 철학자로 보아야 되느냐. 우주의 본성,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의 본성과 잘 사는 법, 그리고 그것들이, 그것들 우주뿐만 아니라 인간까지도 다 두루루루 꿰뚫는 하나의 수학적인 원리,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수학적인 원리를 터득하는 방법,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종합학으로서의 철학. 종합학. 종합학. 종합이 제일 좋지만. 일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종합학으로서의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염두에 둔다면 피타고라스가 최초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가 서양 철학에 말하자면 그 대빵, 플라톤 있잖아요. 플라톤 빼면 서양 철학이 말하자면 성립이 안 되니까. 플라톤이야말로 바로 이런 탈레스나 이 사람은 빼고 플라톤이야말로 이 피타고라스, 또 파르메니데스, 그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선행하는 철학자들의 모든 내용들을 놓고 사색을 하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아무리 천재적인 사람이었다 해도 가만히 앉아있는데 무슨 이렇게 철학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톤의 대학표는 아카데미아의 말하자면 기숙학교인데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였단 말이죠. 교재를 편찬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막 그분이 와서 써주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자기의 앞선 철학자들의 연구 업적들이 어떻게든 남아있었겠죠. 그리고 그 연구업적들을 가져다 놓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교재를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 대한 자연주의적인 선정고요, 그 다음에 인간학적인 모형으로서의 철학, 그 다음에 체계적 설명, 그 다음에 종합학으로서, 추상적 사유로서의 철학, 그 다음에 종합학으로서의 철학, 이런 유형들이 플라톤의 대화편 안에 다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위대한 선행하는 철학자들의 또는 철학적인 사색인들의 사유를 철저하게 받아들여서 정리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자기 나름의 체계 속에서 만들어낸 사람이죠. 갑자기 하늘 아래에서 똑 떨어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서 전해들었다 이런 각주다는 게 없었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 각주를 나는 게 말이죠. 20세기 들어와서 아주 활발하게 널리 퍼진 거거든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고 이제 플라톤이 이게 대화편을 갖다 파피루스에다 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분명히 여기에 독서카드가 있었을 거라. 그죠? 아니면 암송력이 뛰어난 제자들이, 자, 피타고라스 담당 암송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피타고라 학설에 대한 암송자. 야, 읊어, 그럼 팍! 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상상을 하면 여들의 그 사유 모형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다섯 가지 종류의 철학 모형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최초의 철학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철학사 책을 읽어 나갈 때 철학사 책을 읽을 때 왜 힘드냐? 철학사 책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탈레스 무리였던가 불이었던가 헤라클레토스 얘들이 이름도 다 토스요 이러면서 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테스 아니면 토스야. 그럼 어떤 사람들 심하게는 헤라클레이토스고 그다음에 소크라테스니까 탈레스. 그럼 이게 그런 막 이렇게 막 엮어갖고 계보를 만들어서 이름으로 해갖고 애워보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갈래를 나누어서 사유를 했는가? 요걸. 그리고 항상 그것이 우리 인간 자신과 인간이 몸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설명해보려는 아주 깊은 관심에서 나온 거라고. 금방 이해가 되죠? 철학은 말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철학을 암기 과목처럼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전문적인 철학 연구자가 되려면 이런 걸 외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토론에서 칩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원전도 막 외우고 막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한테 지금 이 철학 배우러 오신 분들이 지금 이거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철학 암기왕에 나가봐야겠다. 그런 대회도 없지만, 그런 분 없죠. 그러니까 다섯 가지 설명 모형을 염두에 둬야죠. 그리고 이제 이 다섯 가지 설명 모형을 염두에 두되, 아까 제가 파스칼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철학자의 학설이 나오면 이 사람은 어떤 설명, 어떤 철학, 어떤 종류의 철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요. 가령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이 있다. 그러면 칸트의 순수이성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설명. 그 인식론이지. 근데 인식론이죠. 우리의 설명이라고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 작동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려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철학사를 다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